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이 온 것소 연구사 박수홍일은 25일 미국의 한심한 인권 실상 이런 제목의 다음과 같은 론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간 종교 간 대립이 심화되는 속에 증오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법기관과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데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삼키이단, 이슬람교 국가운동과 같은 과격적인 인종, 종교 증오단체들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유혈적인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 이슬람교도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 건수는 67%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도 텍사스주의 산안토니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을 다짜고짜 총으로 쏘아 죽이고 행적을 감추는가 하면 미국의 세계주에서 4명의 경찰들에 대한 매복 습격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언론들은 이곳이 루이지아나주와 미네소타주, 텍사스주 등 미국의 곳곳에서 백인 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사냥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극도의 인종차별과 종교적 대립에 따른 증오 범죄, 살인과 보복살인의 악순환은 반동적인 미국 사회제도의 뿌리를 둔 고칠 수 없는 악성종양이다. 피부색과 종교적 이념이 다른 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인권보호는커녕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현실이다.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을 거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막연한 인권 실상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